주만이 흐른 뒤에 우리는 또 얼만큼 변했을까.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순수함은 변하지 않길. 지나간 추억의 기억들을 가슴 가득 지니고 서 살아가 가슴 가득 지니고서 살아가.